동화 한국어 버전 루비 왕자. 옛날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에 거지 하나가 강가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강물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많은 양의 진흙이 수면 위로 드러났죠. 거지는 물이 줄어든 강 위에 남아있을지 모를 물고기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오늘 운이 좀 좋으면 적어도 물고기 두 마리는 거뜬히 찾을 수 있겠는걸. 아니면 세 마리까지도 말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진귀한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와우! 정말이지, 크고 아름다워. 이 돌을 밟으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 굶지 않아도 되겠는걸. 거지는 서둘러 왕실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자신의 친구를 찾아갔어요. 대체 이걸 어디서 찾았어? 강가에서. 들어봐, 친구. 네가 여태 나를 많이 도와줬잖아. 근데 이제는 네가 공짜로 저녁을 주기 어렵다는 건 나도 잘 알아. 그래서 말인데, 이 돌로 저녁을 몇 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돌이라고? 이건 루비야, 이 바보야. 이건 네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 이걸 갖고 왕을 찾아가 당장. 그리고 반드시 이 루비를 그의 손에 건네주는 대가로 커다란 금앙아리 두 개를 달라고 해. 금앙아리 두 개나? 그래, 아무리 못해도 말이야. 내 말 알겠지? 거지는 요리사 친구의 조언을 따라 곧장 왕을 만나러 갔어요. 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가 평생 본 루비 중에 가장 커다란 루비였거든요. 그 루비를 건네준다면 그 대가로 금앙아리 세 개를 주도록 하지. 그렇게 하겠나? 금앙아리 세 개요? 배야, 오늘은 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거지는 그렇게 금앙아리 세 개를 가지고 궁을 떠났어요. 정말 고귀하군. 내 딸이 18살이 되는 날 생일 선물로 주어야겠어. 딸아이에게 커다란 행운을 가져다 줄게 분명히. 왕은 커다란 상자에 그 돌을 넣고는 거대한 자물쇠로 봉인했어요. 공주의 18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날, 왕은 루비를 꺼내러 갔죠. 그런데 그가 상자를 여는 순간, 너는 누구냐? 폐하, 저는... 경비병! 도둑이야! 네가 내 소중한 루비를 훔쳤구나! 지금 당장 보석을 제자리에 돌려놓도록 해! 폐하, 세상에 어떤 도둑이 보석을 훔치고선 상자 안에 다시 들어가 있겠어요? 하지만 폐하의 루비가 사라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루비를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어요. 루비 대신에 제가 나타난 거니까요. 저는 루비 왕자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묻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루비 왕자라고? 자네는 도둑일세. 내가 쉽게 속을 것 같은가? 나는 내 소중한 루비를 잃어버리고 상자에서는 웬 남자가 나왔는데 나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처하신 상황은 잘 이해합니다, 폐하.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온다면 네 놈을 달리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겠구나. 어찌됐든 너는 내 소유의 상자 안에서 나왔으니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이제부터 너는 내 신하다. 네, 폐하. 왕은 루비 왕자에게 제대로 벌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왕자의 고요한 눈동자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를 듣자 하니 어떤 나쁜 명령도 내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루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왕의 분노는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죠. 그는 루비 왕자에게 잔디를 깎거나 왕궁을 청소하라는 등 힘든 일을 시켰어요. 하지만 왕자는 불평하지 않았죠. 사실 그는 어떤 일이든 핑계로 삼아 공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려운 사랑에 깊게 빠져들고 있었죠. 그 도둑놈, 감히 내게서 보석을 훔치다니. 그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잠깐, 그러면 되겠군. 아침이 밝자 그는 왕자를 불렀어요. 잘 듣거라. 페르시안 바다에는 커다란 용이 살고 있다. 몇 달간 우리 배를 수없이 침몰시켰지. 무역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내 검을 가져가서 그 용을 무찌르고 오거라. 이건 명령이다. 오, 이런 말도 안 돼. 세상에 미쳤나봐. 그래 군부대로 하겠습니다 국왕폐하. 하지만 플루트가 필요합니다. 플루트 연주로 물속령을 유인해 숲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알겠다.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걸세. 용은 물속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똑같이 위험하거든.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폐하. 저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왕도 동의했어요.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대체 무슨 왕자가 저래? 지금껏 수많은 전사들에게 용을 잡아오라 명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어. 저자도 그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말 거야. 왕자는 배를 타고 산속에 도착했어요. 그는 숲 중심부에 위치한 커다란 공터를 찾아가서는 물속에 있는 용을 밖으로 불러낼 준비를 했어요. 용이 점점 가까워져 오자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공기가 점차 따뜻해지자 왕자는 용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용은 전속력으로 그를 향해 내려왔어요. 하지만 왕자는 피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가 싹 한번 칼을 휘두르자마자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지. 하지만 약속해. 앞으로 더는 배를 침몰시키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이야. 루비 왕자는 궁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돌아오자 모두 깜짝 놀랐죠. 국왕폐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 용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대는 정말이지 용감한 왕자로구나. 매우 인상적이군 자네. 하, 이제 너를 믿겠노라.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더는 묻지 말아달라는 네 뜻을 존중해 주겠다. 말해보거라. 원하는 게 뭐지? 네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마. 폐하, 저는 당신의 따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그녀도 저와 결혼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네의 용감함은 이미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네. 만약 우리 딸도 결혼을 원한다면 내가 반대할 일은 없지. 공주 역시 왕자의 용감함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녀는 즉시 그와 결혼하기로 했죠. 공주는 참으로 점잖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들은 왕국을 훌륭하게 다스리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공주는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죠. 내 사랑, 난 당신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당신은 정말 누구죠? 어디서 왔는지라도 말해주세요. 그런 질문 하지 말아요. 절대 말해줄 수 없어요. 말한 순간 날 더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공주는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녀는 왕자를 사랑했기에 그에 관한 모든 걸 알아내고 싶었죠. 며칠 뒤 바닷가에 앉아있던 어느 날 그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왕자는 슬퍼하며 더 이상은 묻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왜요? 왜 알면 안 되죠? 제발요. 제발 말해주세요. 아,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거 알죠? 더는 그렇게 고통받는 모습 못 보겠어요. 전 그렇게 알아야겠다면 내가 누군지 말해주도록 할게요. 나는... 아! 도와줘요! 경비병! 내 남편을 구해줘요! 왕실 경비병들이 바다를 샅샅이 뒤졌지만 왕자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공주는 스스로를 자책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다독여줬어요. 하지만 들리지 않았죠. 아니요. 그에게 사라진 건 다 제 멍청한 질문 때문이에요. 공주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수많은 의사들이 다녀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죠. 왕은 자신의 딸이 너무나 걱정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녀가 이상한 소식을 들고 그녀의 방을 찾아왔어요. 공주님, 공주님, 오 맙소사, 어젯밤에 바다에 수많은 불빛이 떠다녔어요. 그 요정들이 춤을 춘 거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상한 소리 그만해. 요정 같은 건 없어. 저리 나가. 하지만 그분을 봤어요. 머리 위에 눈부시게 빛나는 루비를 쓰시고 또 루비라고 했어? 요정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요정 같은 건 상관없어. 날 거기로 데려다줘. 그날 밤 공주님과 하녀는 바다 주변에 있는 숲을 뒤에 몸을 숨겼어요. 그곳에서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던 그때 바다에서 불빛들이 날아다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불빛들은 순식간에 아름다운 요정과 작은 소년들로 변신했죠. 시간은 흘러 바닷속에서 용왕과 신하들이 나타났어요. 용왕은 금색 가운을 걸치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머지않아 쇼가 시작됐어요. 요정들은 춤을 추고 하인들은 왕에게 재능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공주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왕 옆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돼 있었죠. 바다처럼 파란 남편의 눈동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나의 왕자님! 그 순간 공주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그녀는 얇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요정들과 춤을 췄죠. 그녀의 아름다운 춤 사위를 모두 넋을 놓고 바라보았어요. 대단해! 아름다운 춤을 춰주신 대가로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도록 하죠. 친애하는 용왕님, 저는 육지왕의 딸입니다. 용왕님 옆에 서 있는 루비 왕자님의 부인이기도 하죠. 제발 제 남편을 제게 돌려주세요. 다른 건 바라는 게 없습니다. 용왕은 이 요청에 화가 난 나머지 곧장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왕자도 함께 데리고 말이죠. 안 돼! 기다려요! 공주님, 저기 좀 보세요. 공주는 바닷가로 달려갔어요. 왕자님이 나타났죠.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를 다시 데려가도 좋다. 하지만 어떻게 이뤘는지 잊지 말거라. 현명히 행동하게. 내 사랑. 왕국 사람들은 루비 왕자가 돌아오자 매우 기뻐했어요. 공주는 그 후로 더욱 현명하게 행동했죠. 그녀는 약속대로 더는 남편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뻤죠. 공주는 루비 왕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렇게 둘은 서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